for the sunset. 그대 내 곁에 없으니 아름답지 않아. 깊어가는 시야 속에 포근히 흐르던 silence. 바라만 보고 있어도 우린 좋았잖아. 지금 어디 어디로 그대 모습 간만이 다시 떠올리면 잊을 수 없어 그대를. 별빛 찬란하게 수놓았던 그 skyline. 그대 내 곁에 없으니 아름답지 않아. 조그맣게 속삭이듯 그대가 부르던 love songs. 아직도 내 귀가에는 들려오는 듯한데 지금은 어디 어디로 그대 모습 간만이 다시 떠올리면 잊을 수 없어 그대를.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.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알 수 없어.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들 어찌하여 다시 올 수 없는 거야. 그 찬란하게 수놓았던 그 skyline. 그댄 내 곁에 없으니 아름답지 않아. 조그맣게 속삭이듯 그대가 부르던 love songs. 아직도 내 귓가에는 들려오는 듯한데 지금은 어디 어디로 그대 모습 간만이 다시 떠올리면 잊을 수 없어 그대를.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. 그